속에 나 숨긴 수 있는 세월이 지난 오늘에야 소중했던 널 다시 만났었지. 꿈속에서 볼 수만 있었던 넌 내 품에 안겼는데 왠지 지금은 어색한 모습 예전처럼 보이려 노력했지. 순수했던 시절 기억나니 유치한 생각 같은 것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대로야. 같은